모든 슬픔을 걷어가다오 광활한 대지에 끝없는 바다에 오호 바람이 분다 가는 구름아 너는 높은 저곳에 데려가다오 푸른 창공으로 영원한 곳으로 오호 구름이 간다 나도 따라서 갈래 끝없이 달리는 오호 바람과 구름 속에 우리 함께 달린다